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아 그리운 원수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송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배구 201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아 그리운 원수님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려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안녕만을 바라며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끊임없는 사색을 이어가시며 내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창조해 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의 노고와 그 일을 끝없이 흠마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의 세계를 생활적인 시어들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 형상은 졸졸하게 흐르는 손율 진행으로 보다 풍부히 하여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4분의 4박자의 라소조에서 전개되어 시종일관 경건하면서도 졸졸한 정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아 그리운 온수님은 우리 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려는 온수님의 혼신의 노고를 잊지 못해 끝없는 그리움에 가슴 족시는 촌만 군민의 충종의 세계를 감명 깊게 형상한 것을 아유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순이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의 용도 따라 힘차게 존진하는 일심단결된 우리민의 옥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흉상하였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려에 굳게 뭉친 우리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려리어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 온으로 힘있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흉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존진하는 우리민의 흉룡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독창곡으로도 흉상되고 합창곡으로도 흉상되어 우리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